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제니 음악 카페 제니입니다. 어느 소설 속에서 남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모든 게 균형의 문제지. 소설의 내용은 잘 몰라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죠. 사실 모든 문제가 균형이 깨지면서 일어납니다. 잘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어서고요. 건강도 그렇죠. 뭘 너무 많이 먹거나 또 너무 많이 안 먹어도 탈이 나고, 사랑도 사람과의 관계도 한쪽이 너무 치우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사는 게 꼭 아슬아슬 줄타기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든 적당히 균형을 맞추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여기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힘의 방향은 더 무거운 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의 무게 중심을 더 둬야 될 거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또 상처받기 싫어서, 네가 이만큼이면 나도 이만큼, 서로 계산하고 밀고 당기는 밀당이라고 하죠. 뗀뗀한 관계. 더 이상의 발전이 없겠죠. 특히 사랑은 보통 이렇게 시작되죠. 마음의 균형을 잃고 그 사람에게 확 무너지는 순간. 최고은이 부릅니다. Love. Your hands, my hands. Your eyes, my eyes. Like a sun. Like a melody of the sun we step on. There's no rain for a while. You dance, I'm singing. You smile, I smile. Let's go drive. Let's go drive and never come back to this place again. You breathe in and I breathe. You breathe in and I breathe out. When I call your name, my tongue turns crimson red. Let's call this moment Halloween. Your name sketched my dreams, and I became your muse. Tell me one more time, please on back the faith that way there's no more. Shall we share a love? You brushed my hair, and I lay on your knees, close my eyes. Is the sweetest the song shall we take? You breathe in and I breathe out. You breathe in and I breathe out. When I call your name, my tongue turns crimson green. Let's call this moment. I don't know how you became embedded in my life. I wanna be around to see you as your best friend. as your elevator. Some kind of sweet thing like the sunset glow in the sky. Constantly you breathe in and I breathe out. You breathe in and I breathe out. When I called your name, my tongue turned crimson green. Let's call this moment Halloween.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랑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꼭 그 대상이 남녀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죠. 근데 너무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일단 한번 한 발자국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모던 슈즈가 부릅니다.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작이란 단어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불편한 사람이나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보내주세요.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제니 음악 카페 SPM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청취 방법은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시고 온에어 버튼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니 음악 카페 음악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편지함이나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spmtv 친구 추가를 하시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남성 의류 전문 쿤에서 패션 의류와 슈퍼큐 엔진 오일에서 엔진 오일 교환권, 보따리에서 아동 문구류인 액세서리, 또 오클랜드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여행 화음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홍성 선생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오늘 같은 날에 어울리는 음악일까요? 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이 부릅니다. 트위스트. 오늘은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여행 돌아왔습니다. 우리 홍성 선생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시는데 네. 일주일을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잠시 제가 어디를 갔다 왔거든요. 그 사이에? 네.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잠시 어디 갔다 왔어요. 역시 세계로 떠나는 음악여행 맡으신 분이라 그런지 왔다 갔다 네. 많이 하시나 봐요. 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샹숑 소개가 네. 되는 건가요? 네. 아, 네. 지난주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네. 정말 우리가 샹숑에 대한 역사 아. 네, 하나하나를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역사가? 저희가 그냥 네. 샹숑하면 그냥 샹숑이 다 같은 건지 아는데 네. 그것도 역사별로 이렇게 불러지는 내용 이름이 틀려요. 네, 저번에 뭐 네. 어떤 식으로 부르냐 달랐는데 또 이번에는 또 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군요. 네. 네.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저도 자꾸 이렇게 연구도 되고 네네. 공부도 할 수 있고 네. 새로운 정말 뭐랄까 역사를 공부한다고 생각할까요? 네, 네 저희가 덕분에 같이 그냥 다리 하나 딱 얹고 여행 같이 떠났네요. 저희가. 아니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네. 이런 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자꾸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네. 아, 그럼 오늘도 또 프랑스 샹숑의 세계를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이 샹숑이 참 발음하기 힘들어요. 예, 샹숑. 그죠, 샹숑.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네. 많이 알려진 노래예요. 그래서 네. 눈메키트 파라는 건데 네. 제가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요. 네. 자크보레라는 분이 부른 노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노래 들으시면 굉장히 감미로우실 거예요. 남성분이 이거 부르시는 건데 네. 또 그 셀리용 디옥이 부른 노래도 있어요. 같은 곡인데 느낌이 틀려요. 그럼 오늘은 제가 남성분 거를 택했습니다. 아, 그러면 너무 감미로워요. 먼저 듣고 그럼 얘기 나누는 네. 건가요? 네. 네, 발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눈메키트 파. 네, 감상해 보세요. 네. Ne me quitte pas, il faut oublier tout, peut s'oublier qui s'enfuit déjà, oublier le temps des malentendus et le temps perdu, à savoir comment oublier ces heures qui tuaient parfois à coups de Pourquoi le cœur du bonheur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Moi, je t'offrirai des perles de pluie venues de pays où il ne pleut pas. Je creuserai la terre jusqu'après ma mort pour couvrir ton corps d'or et de lumière. Je ferai un domaine où l'amour sera roi, où l'amour sera loi, où tu seras reine.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je t'inventerai des mots insensés que tu comprendras. Je te parlerai de ces amants-là qui ont vu deux fois leur cœur s'embraser. Je te raconterai l'histoire de ce roi mort de n'avoir pas pu te rencontrer.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On a vu souvent rejaillir le feu de l'ancien volcan qu'on croyait trop vieux. Il est, paraît-il, des terres brûlées donnant plus de blé qu'un meilleur avril. Et qu'on vient le soir pour qu'un ciel flamboie, le rouge et le noir ne s'épousent-ils pas.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je ne vais plus pleurer, je ne vais plus parler. Je me cacherai là à te regarder danser, sourire, à t'écouter chanter et puis rire. Laisse-moi devenir l'ombre de ton ombre, l'ombre de ta main, l'ombre de ton chien. Mais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아, 이게 노래를 듣다 보니까 눈맥 기트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게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러셨죠? 날 떠나지 날 떠나지 마. 그 갑자기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그거는 잘 몰라요. 박진영 씨의 노래를 모르겠는데 네, 네. 이 노래는 그냥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연인이나 어떤 그런 대상을 놓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떠나지 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남성이 부르는 노래가 여성이 부르는 것보다 좀 중후해요. 그래서 셀리디옹이 부른 노래를 들어보면 더 맑은 소리고 네. 그 상성은 부르는 사람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아요. 글쎄 그 어떤 색깔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네. 듣는 느낌이 나중에 그 셀리디옹을 부른 네. 그 노래도 한번 듣고 싶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까요? 더 멋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네. 기회가 되면 오늘 상성의 역사를 보면 네. 제일 먼저 샹송 포필레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발음이 참 힘들지만 이거는 이제 민중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유행가를 가리기도 하지만 이거는 작사가 불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명의 민요. 그냥 오래전에 네, 민요로.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유행이 된 게 881년 바랑셀리의 어느 수도자가 만든 성녀 오라리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그 노래가 하나의 이제 예가 돼서 지금까지 오래되니까 상속의 역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플레라는 거는 작사 불명이라는 거죠. 네. 그냥 민요에. 네, 민요라는 네. 그거 이제 더 재밌는 말은 샤방트라는 게 있어요. 상속 샤방트는 아이스크림 이름 같아요. 있어요. 학식이 있는 상속. 학식 있는 고급인 상송? 고급 상송 이렇게 아. 불러대요. 아까 포플레는 그냥 민중이 부르는 거고 네, 네. 샤방트라는 거는 좀 말이 더 고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학식 있는 상송 고급 상송 해가지고 이거는 작가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류를 하자면 그래서 중세의 궁정을 중심으로 발달됐고 아. 또 사랑의 노래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사의 형태도 잘 정돈되어 있고 네. 곡도 예술적이어서 이 포플레르보다는 근대 샹송에 많은 영향을 준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이게 결국은 뭐 어느 나라건 민요 노래나 뭐 가락이 민요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결국은 뭐 음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중에 다시 네. 이렇게 재편집되는데 그런 것처럼. 근데 샹송인 역사는 많아요, 많고 네. 이게 또 분류가 되는 그러니까 뭐 가사가 불명한다든가 네. 아니면 가사가 정확하게 있다든지 아니면 혼자 작곡해서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였죠. 네. 네네. 그럼 또 그 이어서 또 분류가 그 되는 게 있나요? 쌍소니에라는 거는 네. 이제 작가 겸 가수를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사를 쓰고 그 쌍소니에라고 부르고 이거 반드시 이건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네. 아, 정해져 있군요. 네, 그거에 대한 대부분 이름이? 이건 남성이 이제 작곡하고 네. 뭐 자기가 부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꼬집어서 말하자면 정부나 귀족을 맹렬히 비꼬는 그러니까 풍자적인 네. 그런 노래를 이제 만들어준 거죠. 샹쇼니에.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어요. 그래서 네. 아 이렇게라도 표현을 하는구나 같은 상상이지만 네. 분류가. 또 이 시간에 또 새로 알게 된 저는 새로 알게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카페 콩세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카페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부르면서 말 저기 해주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네. 커피 위에 것도 마실 수 있고 편안하게 아. 그러니까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는 카페가 이제 번성이 되었고 네네. 이제 서민의 집합소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서민의 노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플레는 그냥 민중의 노래라고 하면 이거는 네. 1850년경 상제리제 거리에 네네.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 카페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이제 시초가 된 게 뚱뚱이 푸르라는 남자가 있었대요. 네. 그 남자가 이제 가게에서 손님이 적어서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네. 이제 자기가 그 공연주택으로 노래를 지어서 거기서 부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카페 콩세르라고 시작이 된 거죠. 카페를 살리려고 네. 본인이 공연주택으로 네. 생각해낸 방법인데 이렇게 이름으로 부여됐군요. 네. 그게 재밌는 역사가 있는 거죠. 네네. 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들을 듣다 보니까 그럼 이게 지금 말씀하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지금 발음이 어려워서 샹쇼르 사방트 상소니에 샤방트 샹쇼니에 마지막에 카페 콩셋 이게 그러면 그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이 생긴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지는 상관없이 이렇게 불린 돼 있지만 1900년도 전으로 네. 그 이제 뭐 이게 베어포크라는 말에서 좋은 시대, 그러니까 네. 좀 살기 좋은 시대에서 네. 그때부터 현대 상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그래서 상소에 보면 영화에 많이 지적으로 쓰이잖아요. 네.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많이 알려진 게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남자분이 불렀던 님메 끼트바 날 떠나지 마 네. 그런 어떤 그 현대에서 다시 새로 나온 이건 현대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군요. 네. 아 이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어본 님메 끼트바 이런 것도 좀 저는 많이 접해보진 않았는데 그럼 또 다음 곡은 네. 들으시면 아 이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노래 이름이 모나코예요. 그리고 아 모나코. 장 크루아스와 모리스라가 불렀는데 네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노래예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네. 혹시 나오지 않았나요?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나코의 배경일 거예요. 네. 그래서 모나코를 주제로 다룬 건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배경에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면 사랑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모나코를 딱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모나코 하면 그때 그 사랑 이야기 그 그레이스 켈리 생각나세요? 네네네. 모나코의 네. 제공비. 네. 그 영화 배우 그러니까 허리우드의 스타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공주로 탄생하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모나코 하면 그 생각나죠. 영화보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쵸? 그래서 이 노래도 굉장히 감미로워요. 네. 들어보시면 좋으실 네.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모나코 28 degrés à l'ombre. C'est fou. C'est trop. On est tout seul au monde. Tout est bleu. Tout est beau. Tu fermes un peu les yeux. Le soleil est si haut. Je caresse tes jambes. Mes mains brûlent ta peau. à un mot. J'éteins ma cigarette. Il fait encore plus chaud. Tes lèvres ont le goût d'un fruit sauvage. Et voilà, comme une vague blonde, tu m'emportes déjà. Ne dis rien, l'amour est au-dessus de moi.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살 때도 247-4989,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함께. 전화하세요. 021-247-4989. 모나코 이게 유명한 곡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는 샹송 몰라도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앞에 들었던 눈맥귀 뜻바 잘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잘하셨어요. 그거는 사랑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난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는 그런 내용인데 뒤에 모나코는 그 여인의 굉장히 아름다운 그렇죠. 사랑 얘기예요. 네, 영화 같은 그러니까 이야기.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느낌이 들었을 때 되게 포근하고 틀리죠. 네, 틀리네요. 가사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 저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늘 들었던 음악이었기 때문에 귀 익숙해서 네, 네. 아 이건 들었던 노래야 좋은 거야 이러지 그 내용의 의미를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그냥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 정도까지 이해하고. 저도 잘 모르면서 설명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는 해야겠죠. 네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네. 샹송의 역사 해가지고 민요부터 네. 샹송 포플레르, 샹송 네. 사방트, 네. 샹송이의 네. 카페 공세르 네. 결국은 현대에 네. 와서 이게 다 같이 그냥 믹스되는 건데 그럼 오늘에게 샹송 시간을 저번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듣던 음악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샹송에서 가장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네. 듣고 즐겨 들었던 아주 귀에 익숙한 노래가 있으세요? 저는 지금 여기가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어 샹숑 그 프랑스어는 잘 모르겠고 왜 그 눈이 내리네 뭐 있었잖아요. 나나나나 뭐 네. 자꾸 제가 노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그것도 샹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네. 유명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떤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만나셨던 분이 있어요. 네. 그 NGO의 I Love Africa라는 그 네.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우물 파주기 네. 그 운동을 하시는 네. 대표님이세요. 네. 이창옥 네.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만났고 네. 그분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제가 이 노래를 지금 말씀하신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국 여름이니까 시원하시라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위해서 정말 그 오지에 가서 우물을 네. 파주는 그런 네. 운동이라서 제가 너무나 많은 감동과 어떤 그런 거를 받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시다. 그러시군요. 네.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참 네. 멋진데요. 이분한테 꼭 들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도 꼭 들려주고 싶고 이 네네. 방송을 통해서. 네. 그러면 갑자기 수요일에 수다방 코너가 됐네요. 아니 그거는 아니죠. 음악 코너죠. 네네. 네, 이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네네. 싶어요. 네. 그럼 선물로 네. 음악 선물로 한국에 계신 이창호 선교사님한테 들려주고 싶습니다. 네네. 이건 그러면 이게 제가 아는 건 눈이 내리는데 네. 그렇죠? 돈바라네즈요. 그래서 발음이 좀 그렇지만. 아, 돈바라네즈. 네. 뭐 잘하시네요. 맞아요? 네, 잘하시네요. 그 다음은 그거 후렴구밖에 몰라요. 나나나나 그거 맞죠? 맞아요. 역시 네. 노래에 소질이 계시죠. 저는 아, 제가 노래 못해요. 음치예요. 그래서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음악을 보니까 음악을 즐겨 들을 뿐이지 노래는 영 아니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음을 잘 하시네요. 그러면 마지막 오늘 네. 음악 세계로 떠나는 음악 여행에서 네. 소개시켜 주셨고 마지막으로 음악 선물 보내는 걸로 네. 마무리되는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한국에 계신 이창호 선교사님 듣고 계시죠? 네. 홍성임 선생님께서 보내는 선물입니다. 시원한 여름 되시라고. 네. 눈이 내리네. 네. 돈바 라네즈? 네. 저보다 잘하십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나중에 또 뵐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돈바 라네즈 ne viendra pas ce soir. Tombe la neige et mon cœur s'habille de noir. Ce soyeux cortège tout en larmes blanches, l'oiseau sur la branche pleure le sortilège. Tu ne viendras pas ce soir, me crie mon désespoir. Mais tombe la neige, impassible ma neige.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De certitude, le froid et l'absence, cet odieux silence, blanche solitude, tu ne viendras pas ce soir, me crie mon désespoir. Ma neige, impassible ma neige. 화요일 코너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 여행 화음 이렇게 다른 나라의 음악을 접하다 보면 그 나라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음악이라는 선율이 주는 선물 같은 느낌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눈빛으로 통하는 것 같은 시간이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음악이에요. 블루 미첼의 I Will Close My Eyes 연주곡인데요. 들으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작별 인사 드릴게요. 말이 필요 없는 연주 들으시면서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